쫓아는 다음에 나를 찾지. 눈빛만 건네도 나는 정기가 와. 손끝만 스쳐도 자꾸 반응이 와. 쿵쿵 음악에 미쳐버렸나 봐. 이러다 너에게 끌려갈 것 같아. 온몸이 짜릿짜릿 봐. 쿵쿵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.